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정비서인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분양 워라치 씨 15일 위문 전문을 보내왔습니다. 전문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북부지역에서 2016년 9월 초 여러 날 동안 내린 무더기비와 폭풍으로 넓은 면적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산사태가 일어났으며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외부와의 연계가 두절되어 인민들의 생명재산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큰 슬픔 속에 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와 조선 당과 정부와 인민, 그리고 이번에 자연재해로 불행을 당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문의 뜻을 표시한다고 하면서 전문은 그의 영도가 있고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의 노력이 있음으로 하여 조선인민이 서로 돕고 위하는 전통을 높이 발휘하여 조성된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고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빠른 시일 내에 안착시키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지적했습니다.